있어 나를 비춰오는 너의 까만 눈 속 위태로운 나의 시선 난 어느새 반쯤 고장나 있어 But I have to try 날 매번 try I'm just too shoulder to cry on 깊어지는 scar 파고드는 memories baby One, two, three, I got all you need. No matter what I know.